인사하시겠습니다. 아멘. 할렐루야. 아멘.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살아계십니다. 하나님 살아계십니다.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.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.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.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.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.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.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.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. 다시 한번 사활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믿는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맘 다해 경배해요.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. 영원토록 찬양을 두 손 들고 선포하시며 할렐루야. 예수님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.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.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.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.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.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. 영원토록 찬양을 두 손으로 선포하시면서 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. 나의 예수 사랑해요.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.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.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. 영광의 주님이십니다.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이 영원한 주 평화의 왕자 영광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아름다운 주이십니다. 아멘이십니까?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 주님이십니다.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나게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주실 수 있는 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주시며 내게 말씀. 내가 너를 사랑한다.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지. 두 손을 선포하시면서 사랑하리. 당신을 신뢰하리.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내가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삶의 전폭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을 강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마음 다하여 기도합니다. 내가 살아 숨쉬는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.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주님 감사하게 박수하시겠습니다.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.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시면서 할렐루야. 예 주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.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주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친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.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손 높이 들고 선포하시면서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.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. 영원토록 노래하리라.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.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함께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두 손 들고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어떻습니까? 그들도 주 함께 되면 우리 모두 같이 함께 기뻐 춤을 정심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.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바다처럼 넘쳐나 주를 향한 이 마음 멈출 수가 없네.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. 주를 향한 이 마음 전심으로 외 한 번 더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바다처럼 넘쳐나네. 주를 향한 이 마음 멈출 수가 놀라우신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. 주를 따라서 예예 예예 예예 더 크게 예예 예예 예예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. 주를 향한 이 마음은 그가 없네. 놀라우신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. 멈출 수가 없네.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 주를 향한 이 마음 멈출 수가 성경 주의 파도처럼 넘쳐나 주를 향한 이 마음 전심으로 외치리. 예예 예예 예예 예예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 예수 예수 할렐루야. 박수하시겠습니다.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여자가 될 수 있도록 강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모두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. 주 예수 내가 사랑하는 주님, 열정을 다하여 전심을 다합니다. 주님 할렐루야. 예 주님.